크리스마스의 DJ. DJ. 잊었던 그 사람 생각나요, DJ. DJ. 언제나 우리가 만나던 찻집에서 다정한 미라처럼 들려오던 그 노래. 음악을 제발 틀지 마세요, DJ. 잊었던 그 거리가 생각나요, DJ. 내 오래 쌓여진 모난 밤거리 행복한 입술처럼 향기롭던 그 노래. 제발 틀지 마세요, DJ. DJ. 마지막 그 순간이 생각나요, DJ. DJ. 커다란 눈 속에 말없이 떨어지던 당신의 눈물처럼 젖어들던 그 노래.